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의의 고전종으로 오작,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의 전문을 광명성절에 즈음해서 네팔신문 아르판이 게재했습니다.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.